What's up? We're on the cloud nine, baby. Something different. Hey, 뭔가 다른 이득. Yeah. 푸른 바다처럼 깊어. Whoa. 우리 색은 더 짙어질 텐데. 대시쳐. Hey, 뒤척이던 긴 기밤. 이제 우리라 기뻐. Yeah, yeah. 서로 모두를 비춰줄 텐데. 잠자는 내 밤. Better together. 고민 섞인 표정을 펴줘 내가 있어줄게. Take your blues away. So fine, we can fly. Yeah, 지금보다 cloud nine, cloud nine. 구름 위로 cloud nine, cloud nine. 넓은 sky, 저 위로 fly. 너와 함께 cloud nine, cloud nine. 하늘 위로 cloud nine, cloud nine. We sing it like. 가방 챙기지마 짐 다 버려 그냥 눈 나서만 꼭 붙잡아 yeah. Only thing I need is you when I'm all good 바람만 봐도 fall in love 꼭 죽을 사 bang bang 내 매일이 불새 걱정 다 내게 줄래 내가 던져버릴게 구름 위로 뛸게 혼자는 내 밤 better together 짜증 섞인 표정을 펼쳐 내가 있어줄게 take you everywhere so fine we can fly yeah 지금 우리 cloud nine What?